조선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경원군 피해복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최근 나흘 동안에 산림집 지붕 씌우기 공사를 결속한 데 이어 125동의 산림집 내외부 미장 공사와 급해소망 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. 경원군과 도안의 10여 개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도 수백 세대의 산림집 건설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. 다가소와 유치원 등 교육 보건기관 건물들의 측막 공사, 벽체 미장 공사가 앞당겨 완공되고 전기 배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한편 함경북도 림목관리국에서는 북부 피해 복구에 필요한 통나무 생산을 결속했습니다.